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로마서를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본문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보았고 또 오늘도 내일까지도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며칠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의의 병기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우리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혜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예. 의의 무기, 의의 병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죄에 대과연은 죽은 자로 자처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죄에 관하여는 죽은 자로 자처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명령이기는 하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이 부정적인 좀 네거티브한 그런 명령도 있지만 또한 포지티브한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이제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즉 뭐 어제는 말고 못하게 하라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명령, 그 네거티브한 하나님의 명령을 몇 가지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같이라는 표현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신분을 가장 분명하게 정의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다. 즉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나는 산자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산자이므로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 즉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삶이요 또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소극적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정말 산자같이 살아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산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한 단계 더 높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산자라는 표현도 의로운 존재를 나타내지만 더 분명하게 그 신자들의 신분을 언급해 주는 것이 의의 병기, 의의 무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산자는 살아있는 존재를 나타내지만 의의 병기라고 한 것은 의를 지키기 위한 또는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이고도 활동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병기는 우리에 대한 귀중한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자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의의 병기가 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죽게 드리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기라는 것은 말은 무기라는 도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영적인 도구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나타내야 될 도구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까? 그만큼 악한 세력들이 많고 또 강하게 도전해 오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또 그만큼 우리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고요. 우리 몸을 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죄와 결별해서 위해서 이와 같은 의의 병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의의 병기를 가지고 생활할 때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얽매이고자 할 때 또 단칼에 그냥 잘라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산재물이 되는 방법은 죄와 결별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첩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 또 그 둘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지체가 너무나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의의 산병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의 병기는 은혜 아래에서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14절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생활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답답합니다. 이제는 우리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정말 구원 얻은 심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심령들이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런 시대이니까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죄가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율법적인 정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과 죄악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의 병기는 싸우는 무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가 필요하고 또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자신을 잘 방어하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죄로 물들지 않도록 확실한 큰 도구로 막아서면서 우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있게 능력있게 의의 병기를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는 은혜 아래에서 얻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고 또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죄가 주관치 못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죽은 자 같이 아닌 정말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낼 수 있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더하사 능력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